일본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이 최근 집단 유인 납치한 우리 국민들을 돌려보낼 때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망동을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습니다.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일조 학술 교육 교류협회, 조선유성과 연대하는 일본 부인연락회, 가나가와현 조선인 강제은행 진상조사단 등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이 일본 주재 남조선 대사관과 용사관에 각각 항의문을 보냈습니다.